4월 28일 목요일 언약의 성체 기쁨을 약자와 나누는 공동체 에스겔 47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땅의 경계는 다음과 같다. 요셉은 두 몫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라고 내 손을 들어 맹세했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동등하게 이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가지라. 이 땅은 너희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 땅의 경계다. 북쪽 경계는 대해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따라 르무하맛을 지나 스탓까지 하막과 브로다까지 다메섹 경계와 하막 경계 사이에 놓여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에 있는 하셀 핫디곤까지다. 그 경계는 바다에서부터 다메섹 북쪽 경계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다. 또 북쪽에 있는 하맛 경계까지다. 이것이 북쪽 경계다. 동쪽 경계는 하우란과 다메섹 사이에서부터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을 따라 동쪽 바다까지 다말에 이르렀다. 이것이 동쪽 경계다. 남쪽 경계는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의 물까지고 또 이집트 시내를 따라 대해까지다. 이것이 남쪽 경계다.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돼 반대편 르보하마까지다. 이것이 서쪽 경계다.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에 따라 이 땅을 유산으로 나눠야 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또 너희 가운데 정착해 너희 가운데서 자식을 낳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 이 땅을 유산으로 할당하라. 너희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들도 너희와 함께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유산을 할당받아야 한다. 이방 사람이 어떤 지파에 정착했든 간에 너희는 그에게 그의 유산을 주어야 한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공평한 땅 분배.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회복된 땅을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땅을 각 지파별로 공평하게 나누되 요셉 지파는 두 몫으로 분배해야 합니다.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원리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할 때 불필요한 갈등 요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회복된 땅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소유요 이스라엘의 재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공평과 정의로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타국을 위한 기업.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는 민족과 인종의 담을 넘어 모든 일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나눌 때 제비를 뽑아 그들 가운데 머물게 해 머물러 사는 타국인에게도 기업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국인은 일시적으로 머무는 여행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 자녀를 낳고 사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이방인들을 본토에서 난 동족처럼 여겨 그들도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이 머물러 사는 지파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형제같이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공평하고 동등한 은혜를 누립니다.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어둠은 이길 수 없는 깊고 깊은 생명의 힘.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아침 내 창가에 내린 햇살과 같네.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절망은 어쩔 수 없는 날마다 새로운 소망.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게와 내 작은 삶을 향기롭게 해. 내 시로는 너무 부족한 내 노래 다 담을 수 없는 내가 전엔 느끼지 못한 새로운 나의 기쁨.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그대를 내게 허락한 그분을 보게 하는 힘.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이토록 나의 전부를 아름답게 해. 내가 전엔 느끼지 못한 새로운 나의 기쁨.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그대를 내게 허락한 그분을 보게 하는 힘.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게와 내 작은 삶을 향기롭게 해. 이토록 나의 전부를 아름답게 해. 묵상 에세이 거룩한 팀워크. 교회 큰 행사 때 사람이 별로 없는 지하 2층 승강기 앞 안내를 위해 서 계신 여집사님을 본 적이 있다. 그분의 표정이 얼마나 밝던지 그분이 얼마나 정성껏 단장하고 자리를 지키시면서 간혹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밝게 인사하며 열심히 섬겨주시던지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아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목사지만 평신도인 그분 앞에 서있기가 부끄러웠다. 당신이 하는 일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보배 같은 일임을 잊지 말라. 아무리 큰 배도 작은 구멍이 나면 물이 스며들어와서 가라앉게 되듯이 한 사람이 선 자리가 소중한 자리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직원 360명의 중소총사업체로 대기업을 제치고 일본 경영품질상을 수상한 주식회사 무사시노, 그곳의 대표 고야마 노보루는 사장이 희망이다 라는 책에서 우수한 인재가 회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최고 경영자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을 살피고 그들을 키우느냐가 회사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한다. 그들이 모여 장엄한 오케스트라 합주곡을 연주해낸다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이다. 또 함께 하나님의 성벽을 만들어가는 동역자들이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일꾼이기에 우리 모두는 거룩한 팀워크를 이루어야 한다. 한홍의 세상 중심의 소다. 한절 묵상.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와 같습니다. 우리가 땅을 정복하는 것은 온 세상이 주님 나라가 되도록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오늘 제게 분배해 주신 가족과 직장, 사건에 토를 달지 않고 자족하길 원합니다. 내 것만을 외치는 무한 이기주의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기쁨으로 나누는 본을 보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